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과 중국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북한에서 방송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우리 보위부 정찰국 총국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 인사드립니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한국에 나온 걸출한 주님의 종 손양원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신 찬송가 541장의 꽃이 피는 봄날에만의 3절 가사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손 목사님께서 마치 정절 없는 이 땅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혹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하신 이 말씀 오늘 찬송가사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들 이 땅과 북녘당의 위정자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하는 마음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고생만 하다 가신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 아, 참 찬송 가사가 제 마음에 폐부를 찌릅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신, 그리고 꽃이 피는 봄이나 열매 맺는 가을 이외에도 땀을 쏟는 여름과 또 추운 겨울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던 목사님의 진실된 고난 가운데에서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 고난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기를 작정하시는 마음이 찬송가에 너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지만 대접받기 좋아하고 더 높은 교회를 지은 데 골몰하고 더 교세와 성도수를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자금의 한국교회가 참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고대광실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내가 장막의 거함으로써 불편한 것이 있다고 너에게 불평한 적이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다윗이었나요? 솔로몬에게였나요? 아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이 말씀을 꿈속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진정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척도로 보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소박하지만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권위주의와 물질주의가 비정상적으로 결합돼서 일종의 기업화돼버린 한국교회의 모습들, 아, 북녘 땅에도 이것이 전이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거 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할 말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양원의 그 아름다운 순교의 정신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그 정신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 찬송가 541장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송 띄워드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1년 360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박놀이란 말 속에는 이제 뉘앙스가 아무래도 실용주의적 뉘앙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가, 또 왜 필요한가.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마땅히 해야 되는가. 혹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불리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통일의 당위성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필요성으로만 일변될 경우에 한국 교회가 정말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모해할 수가 있다. 세계를 바꿔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멀리 가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Thank you.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던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박강성의 음성으로 내영혼이 은총입어 찬송가 438장, 통합 찬송가 495장이죠. 이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박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통합 찬송가 542장에 수록된 찬송입니다. 이어서 김준만의 나 복음성가, 이렇게 세 곡 연달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1년 365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을 북녘땅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동포들에게 쉬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갑옷에 비유해서 우리 환난 날의 성도들이 공중권세자분, 즉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방어하고 또 이겨내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듭니다.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유독 눈에 띄는 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갑옷과 방어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무기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당하셨을 때에도 사단의 아주 교묘한 질문 공세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방송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는 말씀들, 공중에 흩뿌리는 것이 그저 하늘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방패와 투구와 갑옷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와 유혹을 던져주는 사단의 공중 권세와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검으로서 온전히 작용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소감이나 찬양 신청, 그리고 이 방송은 북에도 전달이 됩니다. 북녘땅에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사연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앞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썸머 스페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찬송으로 더 많은 찬송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 524장, 통합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어서 찬송가 484장, 통합찬송가 533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진실로 이 새벽에 주님을 붙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띄워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앞에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앞에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 앞에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UN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 주민의 70%가 부족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1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백만 명 굶어 죽어나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북녘 땅의 동포들 육의 양식 가운데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번 장마를 통해서 생긴 홍수로 비 피해를 입은 곳도 많이 있을 테고 또 폭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으로 유독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가을 추수할 시기에 이런 홍수와 또 폭염이 작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들지 않도록 식량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또 충분히 부유하지만 굶는 사람들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창고라는 것이 미신 그리고 물신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면 정말 다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가뭄 가운데에서도 기근 가운데에서도 북에 계신 성도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의 희망이시고 또 기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줄로 믿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사무엘이 아마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에 빚진 자들의 마음으로서 북녘 땅 2,450만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이 새벽 묵상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박종인의 음성으로 상한 갈대를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시는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 놀라워라. 어떤 고난 속에도 내가 기뻐하리니 주의 그 사랑이 나이라. 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라. 어떤 시험이 와도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그 은혜이나 않으시는 주의 사랑 놀라워라. 어떤 고난 속에도 내가 기뻐하리니 사랑이나 않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라. 어떤 시험이 와도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은혜이나 이라 내가 주의 사랑 아름답게 살아.